기진역 1598년. 그러나 수감 생활이 모범적이어서 감형 500년. 자, 인간 수명의 몇 배를 선고받은 이런 경우 외신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후 사형선고는 해마다 21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억울하게 사라져간 사람도 많았고요. 사형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죠. 호주, 홍콩, 뉴질랜드,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캐나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었죠. 사형제도가 나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무기징역 1000년가량의 그런 엄청난 세월 동안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나을 것인가. 요 며칠 새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고 또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 생명에 대한 경각심 혹시 줄지는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반론도 제기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By the way that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Love is all around, Wet Wet Wet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김소영 씨 잘 들으셨죠? 대구의 최종원 씨, 서울 개포동의 김양주 씨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종태 씨, 하이텔의 김종태 씨, 친구 만대가 오늘 군에서 제대한다고 하셨죠? 축하드리고요. 오늘이 아니네요. 이게 언제 적으신 글이죠? 꽤 됐겠네요. 마침 제대 축하하는 엽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축하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유미선 양이 사랑하는 오빠와 제대한, 얼마 전에 제대한 사랑하는 오빠와 같이 듣고 싶다고, 좀 옛날 영화네요. 태양은 가득히의 주제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까라벨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워드리죠.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된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Hologram. 미니쉘이 더 맛있어졌어요. 모양도 깜찍하고 더 예뻐졌고요. 이 예쁜 미니쉘을 오빠 필통에 살짝, 아빠 승용차에도 참 좋아하시겠죠? 블랙 러즈 미니쉘. 전요, 미니쉘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be. 하이텔의 한성희 씨, 감기 걸린 날 들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감기 치료제라고 생각하면서 띄워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Making of the Michelle Pfeiffer가 영화 The Fabulous Baker Boys에서 불렀죠. 사랑의 행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사랑의 행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면은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꼽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미셸 파이퍼가 피아노 위에 이렇게 막 들어 누웠다 일어섰다 하면서 노래 부르던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지로 나왔었죠. 미셸 파이퍼. 이 수지와 그랜드 피아노가 원래 한 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카메라 워킹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처럼 유려한 카메라는 마이클 볼하우스의 솜씨입니다. 그는 이 영화로 89년도 아카데미 촬영상 부문의 후보에까지 올랐었죠. 자, 마이클 볼하우스. 그는 현재 할리우드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급 촬영감독인데요. 원래는 독일 출신으로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 대부분을 촬영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개봉된 그 파스빈더 감독의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도 그의 솜씨고요. 198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온 뒤에는 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일했는데요. After Hours, Color of Money,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그리스도 마지막 유혹, 그리고 굿펠라스 순수의 시대. 이렇게 다섯 편의 영화에서 스콜세지 감독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 중에서 Last Tempt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 바로 오늘 FM 영화음악에서 엄지손가락 3개가 모여서 꼽은 Three Thumbs Up Movie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니코스 카잔사스키의 그 소설도 그랬습니다만은 영화도 예수를 색다르게 해석해서 아주 말이 많았었죠. 이단 영화다라고 해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상영 금지됐었고요. 종교인들이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된 영화고요. 그런데 이 영화를 Three Thumbs Up Movie에 올린 것은 이 영화의 메시지에 저희 FM 영화음악이 뭐 꼭 찬동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소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화라는 점, 또 영화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다는 점, 이것들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택시 드라이버와 레이징 부를 썼던 폴 슈레이더인데요. 그 이 폴 슈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제작자도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제작자 바브라 드피나에게 먼저 이 스콜세지 감독이 보낸 감사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업적인 영화의 제작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헐리우드에서 바브라 드피니 여사 외에는 없다. 너무나 감사한다. 자, 이 바브라 드피니 피나는 이 영화 말고도 스콜세지 감독의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와 케피어 등의 제작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연이 깊은 사이죠. 이 영화의 음악은 그룹 제너시스의 멤버였던 가수 피터 가브리엘이 맡았는데요. 그는 알란 파커 감독의 머디의 음악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1988년도 골든글로브에서 베스트 스코어상의 후보로도 오른 피터 가브리엘의 음악 솜씨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중에서 The Feeling Begins. 자, 여러분에게도 필링이 시작되는지 음악부터 들어보시죠.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문청숙 씨 어떠세요? 그 크로우의 음악 못지않게 아주 박진감 넘치는 마지막 리듬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피터 가브리엘의 음악을 맡은 그리스도 마지막 유혹 중에서 The Feeling Begins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의 줄거리는 목수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행적 그리고 그의 고뇌입니다. 거기까지는 뭐 성서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부터입니다. 영화 야곱의 사다리가 죽어가는 병사의 머리에 스치는 상념들, 그 수초간의 상념들을 보여주었듯이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순간적으로 떠올렸을지도 모를 생각을 한 20분가량 영화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마지막 유혹일 수도 있겠죠. 그 마지막 유혹이란 그러니까 죽어가는 예수의 머리 위로 스치는 인간적인 상념들.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녀가 죽은 뒤에 새로 결혼하고 메시아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안락하고 인간적인 삶을 산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상 속에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간의 성행위 장면이라든지 예수의 늙어가는 모습, 또 메시아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대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던 거죠. 물론 이런 식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예수는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힌다. 영화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장면들이 아주 말썽이었습니다. 또 영화 전체적으로도 일반 종교 영화와는 달리 예수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검증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다에 대한 해석이 또 하나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원작 소설이 이미 일으켰던 논란이기도 하죠. 자, 음악 듣고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중에서 With This Love 들어보시죠.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중에서 피터 가브리엘의 음악 With This Love였습니다. 자, 이 공명에 맞춰서 제가 생일 축하 사연들 쭉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하이틀러 강택종 씨가 아버지 생신 축하해 오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광주 북구 우남동에서 박성권 씨, 친구 성섭이의 생일 축하해 오시고 대구 수성구에서 혁준군 또 정규삼군 두 친구가 이승준이라는 친구의 생일 축하해 오셨습니다. 자, 요즘에 저는 어떻게 틈만 나면 여러분 이 엽서랑 사연을 소개할 그 구석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피터 가브리엘의 아주 조용하고도 신비스러운 음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그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들 보통 그 성서를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그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가 끌려갔다라고 알고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영화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에서는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야말로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했던 인물이고 그가 예수를 고발한 것도 예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수의 생각은 열두 제자들 중에서 그런 악역을 기꺼이 맡아줄 사람은 과감한 성격의 유다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한 사람도 유다뿐이었고요. 뭐 내용이 이러니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하지요. 오히려 이런 논란을 예상하고도 영화를 만들어낸 마틴 스콜세시 감독 또 제작자인 바브라 듀피나가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에서 예수 역을 맡았던 배우는 윌리엄 데포인데요. 그 예수가 등장했던 모든 영화들 중에서 그의 예수 연기가 최고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역에는 바브라 허쉬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녀 역시 일생의 명연기를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가롯 유다로는 하비 케이틀이 나오고 있고요. 로마 총독으로는 가수 데이빗 보이가 등장합니다. 여하튼 논란도 참 많았고 또 우리에게도 상영 금지된 영화지만 그 영화의 작품성, 우수한 작품성 때문에 오늘 저희 FM 영화음악에 엄지손가락 셋이 모였습니다. 3 Thumbs Up Movie로 소개해드렸어요. 예수의 일생을 아주 신나게 보여준 영화도 있었죠. 노만 조이슨 감독의 락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Everything's All Righ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We could have raised maybe It's alright, yes, everything's alright, yes. Surely you're not saying we have the resources to save the poor from their lot. There will be poor always pathetically struggling. Look at the good things you've got. Think while you still have me, move while you still see me. You'll be lost and you'll be sorry when I'm 저희 FM 영화음악의 첫 번째로 엽서 보내셨네요.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수연 양 잘 들으셨습니까? Jesus Christ Superstar 중에서 Everything's Alright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늘 영화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영화 읽기 또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 박찬욱 감독, 영화 감독 박찬욱 씨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씩씩하게 인사해주시네요.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최근에 상영이 끝난 마틴 스콜세즈 감독의 순수의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저희가 오늘 마틴 스콜세즈 감독 영화 한 줄 알고 딱 그걸 준비해 오셨나요? 자, 순수의 시대 얘기를 풀어주시죠. 이 영화, 뭐 이제 영화 순서대로 얘기도 풀어나가 보자면은 네. 이 크레딧 시퀀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하고 네. 만든 사람 또 출연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영화 제작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텐데 네. 이 크레딧 시퀀스를 디자인한 전문가를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은 할리우드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대가인데 네. 그 크레딧 시퀀스라는 것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예.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것만을 전문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그럼?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원래 할리우드에는 많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 바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은 뭐 80이 넘은 늙은 분인데 예. 그 부인인 일레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런 타이틀 디자인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이 사람은 스콜세지 감독의 말에 의하면은 그 영화 그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타이틀 네. 시퀀스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고 애초에 이 영화라는 것이 시작하는 부분이 자막이 나올 때가 말하자면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팝콘 타임이라고 해서 팝콘 봉지 뜯어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는 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이 사람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죠. 예. 그래서 뭐 특히 히치콕 감독하고 같이 현기증, 북북서, 뭐 사이코 이런 영화도 만들었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나 엑소더스의 디자인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지위가 격상돼가지고 사이코의 샤워 장면에서는 네. 그 비주얼 자문 역할도 했었고 예. 또 스파르타쿠스의 마지막 전투 장면도 자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단편 영화들을 만들어서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수없이 많이 노미네이트 됐고 네. 또 페이즈 4라는 공상과학 영화도 아주 흥미로운 일종의 컬트같이 예, 지금도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영화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타이틀 디자인만을 하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자신이 이제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을 갖추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물론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앞에 그 타이틀 디자인이 너무너무 영화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재미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울 바스의 경우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작품에는? 이 사람의 이제 초창기 특징은 좀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아주 네. 단순한 그 평면적인 디자인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점차 갈수록 이제 제가 영화에 대한 식견이 늘면서 영화의 성격하고 잘 맞춰서 어떤 건 복잡하고 어떤 건 간결하게 그렇게 구성을 해나갔죠. 그래서 스콜세지하고의 인연은 굿펠라스여서 시작을 했고 굿펠라스에서 네. 어떻게 영화를 시작해야 될지 그 감을 못 잡아서 굉장히 고생했었다고 그래요. 스콜세지가. 네. 그리고 저는 탁 무릎을 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뿐이다. 그래서 사울 바스 씨를 불렀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로 케이피어에서의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해가면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타이틀 시퀀스를 디자인했고 여기서 세 번째로 또 순수의 시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미가 아주 닫혀 있다가 만개하는 데까지를 저속 촬영으로 해서 계속 디졸브시키고 거기에 또 아름다운고 정교한 레이스를 겹쳐서 그 빅토리아 시대의 낭만주의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책의 페이지들이 나오죠. 네. 그것은 이 영화가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이 책의 내용이라는 게 그 빅토리아 시대의 에치켓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영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했던 영화의 것이죠. 영화의 얘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타이틀 시퀀스에서 보여준 셈이군요. 예, 이 영화를 보면 뭐 그 타이틀 보면 영화를 다 짐작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서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들어가 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 영화를 놓고 메일 위피, 즉 남자들 울리는 영화. 아, 보통 위피라고 네.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그쵸. 막 눈물 짜는 그런 영화인데 이건 남자들이 눈물 짜는 영화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여성을 사랑할 수 없는 남성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여성을 사랑할 수 없냐면 자기의 감정의 표현에 익숙지 않고 거기에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그 규약과 관습을 깰 수 없는 사람. 거기에 관한 영화인 이 슬픈 멜로 드라마죠. 그런 이 스콜세지 감독이 늘 가지고 오는 주인공들의 성격이라는 것은 인사이더면서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그 그룹에 속해 있지만 자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 동료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굿펠라스의 레이 리오타가 그랬었고 민 스트리트에서 하비 카이틀이 그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드 루이스는 자기가 그 귀족 사회에 속해 뉴욕의 19세기 말의 귀족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항상 평가하고 그때 인정을 할 수 없으면서도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이 원작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스콜세지가 거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집요하게 이 소설을 정확히 묘사하려고 애썼다고 하는데 좀 객담이지만 스콜세지는 이 영화를 자기 자신이 관객한테 책을 읽어준 낭독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찍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원작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원작에서는 다니엘 데이루스의 그 성격이 이렇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관찰자라기보다는 이 사회, 이 귀족 사회에 아주 강하게 동질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스콜세지의 손에 의해서 그렇기보다는 아주 희생자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폐소공포증적인 이런 모계 사회, 그 여성 할머니들이 그 좌지우지하죠 귀족 사회를 네. 그리고 그 좁은 그 공간들. 그 뭐 응접실들, 침실들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이 숨이 콱콱 막히는 듯한 그런 사회 속에서 좀 자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남자가 어떻게 좌절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 소설은 결혼 제도를 아주 혐오했던 원작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도 아, 페미니스트들한테 네. 아주 칭송받고 있는 소설인데 지금 보면은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라는 말이 이 지금 와서 스콜세지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에이즈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어떤 시니컬한 냉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에이즈 때문에 남녀의 그 성적인 관계들이 점점 그 멀어 뭐라 그럴까 좀 서로를 멀리하고 겁내는 관계 그런 관계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빅토리아적인 그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관계하고 또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스콜세지가 여태까지 계속 표현해왔던 그런 강인한 남성성의 세계와 이 여류 소설가의 여성성의 세계가 잘 결합돼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어졌는데 또 어떤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글자 그대로 아트 영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예술 영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그게 예술적인 영화라기보다는 그 수많은 의상과 장신구와 인테리어 장식물들과 회화들과 뭐 이런 그 글자 그대로 예술적인 것 치장된 네. 그런 좀 사치스럽고 호화롭지만 속이 빈 영화다. 그런 네. 멜로드라마일 뿐이다라는 그 네, 좀 조소적인 뉘앙스로 네. 예술 영화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 영화 앞부분에 보면은 그 다니엘 데이비스의 시점으로 계속 스테디캠으로 흐르는 듯이 그 방 안을 저택 안을 누비고 당기는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과 방 사이를 계속 당기면서 그림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 그림들 장신구들과 그 속에 어울리고 있는 귀족들이 동일시되면서 다니엘 데이비스의 그 시점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무슨 미술품처럼 음미하고 감식하는 그런 그 객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 데이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행동하기보다는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얘기와 또 이 다니엘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두 명의 여자 아내인 그 위노나 라이더와 또 백작 부인인 미셸 파이퍼를 비교를 해보면 위노나는 이 남자의 표현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텅 빈 여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꽃병과 같은 존재라고 하고 이 여자의 그 선함, 이 여자의 그 숙녀다움 이런 것이 처음에는 정말 아주 순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졌지만 갈수록 이것이 텅 빈 귀족 사회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멀어져서 백작 부인한테로 사랑이 옮아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 영화가 좀 교묘하게 짜여진 것은 이 위노나의 그런 텅 빈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니엘 데이루이스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뉘앙스를 계속 준다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백작 부인에 관해서는 처음에 이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귀족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여자에 대해서 동정을 하기도 하고 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러움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깨지 못하는 그런 귀족사회 관습을 과감하게 깨는 자유로움에 대한 부러움이죠. 그렇지만 이 남자가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이 백작 부인을 사랑한다고 깨닫는 데까지도 한참이 걸린다는 거죠. 거의 네. 영화 중간까지도 자기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단순히 이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한 조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 내부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외부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여인과 그 다음은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철학적으로 풀자면 네. 그 어떤 소외된 사람으로서 그 룰을 깨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고통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 데이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으로 나타나는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의 거리에서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고 많은 남자들이 모자를 눌러쓰고 예. 이렇게 군중이 오는 장면이죠. 잊을 수 없는 예, 그 어떤 비평가들은 최고의 장면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어쨌든 이 장면은 소설에는 없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다니엘 데이비스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분명해지겠죠. 어떤 그 관습에 짓눌리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은유겠죠. 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장면은 원래 출전이 있다고 하는데 1903년에 뉴욕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에 이런 똑같은 장면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스콜세지는 영화광 거의 영화 고고학자 정도 수준의 사람이니까 네. 이 무슨 의회 도서관 이런 데 가가지고 예. 이런 영화들을 막 뒤져서 보고 자기가 사서 소장하고 그러면서 이런 장면을 찾아내서 그걸 인용했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관심에 눌린 사람이고 여자 또는 자기 동료들, 친척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감상하고 음미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페티시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네, 페티시즘. 예, 무슨 물신 숭배라고 뭐 하기도 하고 하여간 어떤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부속된 물건들에 대해 집착하는 그런 어떤 뭐 정신질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여기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사람도 물건처럼 보고 물건을 통해서 사람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오페라 장면이 나오는데 그 네. 구노의 파우스트 장면이죠. 네. 거기서 이 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꽃을 따서 하나씩 점을 보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귀족들의 장신 오페라를 관람하는 귀족들의 장신구들이 막 이렇게 아름답게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무슨 본차이나니 뭐 무슨 식사 장면에서 그 은식기들 네. 또 미셸 파이퍼의 구두 양산 의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카메라를 보여요. 이것이 스콜세지 말에 의하면 이런 장식이야말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고 이 다니엘 데이루이스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라는 거죠. 이 장신구들이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미셸 파이퍼를 구두와 양산 이런 것들만 파악하려고 하고 양산을 쓰다듬고 막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만 양산의 주인은 그녀가 아니었죠. 이렇게 이 사람의 그 사랑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셸 파이퍼한테 꽃을 보내려고 할 때도 자기 명함을 같이 보내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주저하다가 포기하고 말죠. 그런 것이 자기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자라는 얘기, 은유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바로 전에 카메라가 빙빙 돌면서 이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서재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 서재의 사람들보다는 계속 거기 있는 사진 트리니 뭐 책이니 하는 물건들로만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 사람의 나레이션 중에 자기의 사랑이 책이나 그림 속의 사랑 이야기 같이 느껴졌다라는 대사하고 어울려서 네.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하고 관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바닷가에 서 있는 미셸 파이퍼를 바라보면서 네. 돌아보면 내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점을 치는 장면이 있죠. 네. 그게 바로 구노의 파우스트 오페라에서의 꽃점을 치는 것하고 연결되는 네. 장면이고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다가가질 못한 채로 미셸 파이퍼가 돌아보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수동성 네. 여자를 그렇게 수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이때 돌아서지 않고 가만히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미셸 파이퍼를 자기하고 동일시해서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미셸 파이퍼가 있는 건물로 올라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 그것을 스콜세지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텅 빈 존재에 대해서 자기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하는 장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억 속에서만 음미하고 감상하겠다. 현실과 네. 현실에서 맞부딪치고 싶지 않고 기억 속에서 아름답게 남겨두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빅토리아적인 그런 천진무구하고 또 낭만적이지만 관습에 얽매인 사람들 그리고 위선적인 예 위선적이죠. 네. 그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뭐 이런 걸 놓고 남성의 욕망에 뭐 부재 뭐 저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찬욱 감독께서 보실 때 이 순수의 시대 안에 감독은 어떤 얘기를 담으려고 했을까 좀 정리가 될까요? 여태까지 얘기를 정리하는 거겠지만 네. 어떤 사회 속에서 네. 그 둘러싸여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물러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좀 고상하지만 비참한 같기도 한 그런 사랑 이야기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했는데 정열을 묘사하는 건 쉽다. 그렇지만 순수의 시대에서처럼 정열을 침묵으로 묘사하는 것도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에 그 말을 이 영화를 정리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박찬욱 감독이 해석하신 순수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애니아의 그 마블 홀스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CD 받으실 분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김현나 씨고요. 이정림 씨, 광주의 박경숙 씨, 박형숙 씨, 그리고 대구의 윤호웅 씨, 장영주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그 모자를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눌러쓰고 걸어가는 신사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겁니다. 마블 홀스 들으면서 인사드리지요. 편한 밤 되십시오. That you love.